tell me 사랑을 말해줘. Tell me 네 사랑 전해줘. Love me 내 품에 안겨줘. Kiss me 너만을 사랑해. 네가 웃을 때 난 바보처럼, 내가 널 볼 때 넌 마치 예쁜 인형처럼.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두근거려. 너 때문에 난 하루하루 행복해져. I want you all my love. 너는 바람맞죠. 넌 나를 사랑해. 세상 모두 변해도 all my love. 너만 보면 뛰는 가슴 한 자까짓는 너만 남고 있을게. Tell you 내 사랑 고백해. Love you 내 손을 잡아줘. Kiss you 영원히 사랑해. 네가 들려주는 음악처럼, 네가 들려주는 달콤한 콧노래처럼.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했죠. 매일 듣고 싶어 사랑해 너. I want you all my love. 너만 사랑했죠. 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변해도 all my love. 너를 그린 작은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알고 있을게. L.O.V.E. girl 내 손을 잡고 fly. L.O.V.E. girl 나를 믿고 fly. L.O.V.E. boy Yes we can fly to the sky. L.O.V.E. boy I won't take you there baby. 너만 바라봤죠. 너만을 사랑해. 세상 모두 변해도 Oh my love. 너만 보면 뛰는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안고 있을게.